하루처럼 길어진 그 한숨 바보처럼 참아왔던 눈물 난 이해할 수 있었어 상처뿐인 세상 끝까지 너는 아름답길 바랬어 지친 네 걸음이 멈추는 곳 그곳이 나였으면 좋겠어 고단했던 그 마음을 나에게 들려준다면 그때 너를 꼭 안아줄게 울고 있는 네가 보여 아이처럼 네가 작아 보여 너 아팠던 시간만큼 내 사랑해줄게 너라는 사람을 만나 사실은 너무 다행이라고 혼자라 잃어버린 내 모습을 너만은 기억한 걸까 다만 미소 지어준 걸까 울고 있는 네가 보여 아이처럼 네가 작아 보여 너 아팠던 시간만큼 내 사랑을 줄게 믿지만 내가 있어